화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.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.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우리 섬 말이 없네.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. 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. 하얀 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.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. 얼굴 마주 보며 생긋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꽃